HUBS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 현대방송국입니다. 한양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지성의 소리 깨어있는 영상을 국시로 하는 한양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학우들의 소통이 창의되고자 노력하는 저희 한대방송국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정규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1월 10일 목요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비에스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세계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UBS의 그날의 일기 2입니다. 그날의 일기 2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 문예인,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잭 더 리퍼 사건인데요. 영국 최초의 연쇄살인범인 잭 더 리퍼는 영국을 한순간에 패닉 상태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의 일기 2의 여섯 번째 시간, 영국의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의 살인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1888년 8월 31일 영국 런던 이스트엔드 지역 화이트 채플의 한 골목. 새벽 1시 반, 모두가 잠든 시각 거리를 헤매던 메리는 단돈 2펜스도 없어 길에서의 노숙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밤중 거리를 순찰하던 순찰병들은 메리를 깨웠지만 그녀는 응답이 없었고 메리의 목과 배에 흉기에 찔린 상처와 함께 시신임을 확인합니다. 메리가 살해된 이후 11월 9일까지 총 5명의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희생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과 사인이 칼에 찔린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칼을 능숙하게 다룬다는 점을 통해 칼잡이라는 의미의 리퍼, 영국에서 가장 흔한 이름인 잭을 붙여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후 9월 30일 새벽에 45분 간격으로 살해 사건이 두 건이 발생했고, 그 다음 날인 10월 1일 화이트 채플 자경단에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죠. 편지의 내용은 아주 잔인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한 여자에게서 꺼낸 신장의 반을 당신 앞으로 보내오. 나머지 반은 내가 구워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이걸 꺼낼 때 쓴 피 묻은 칼도 당신 앞으로 보내드리리다. 이렇게 대담하고 치밀했던 잭 더 리퍼도 완전 범죄는 실패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는 건데요. 목격자는 범행 15분 전 키 165cm 정도의 어두운색 재킷과 챙달린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을 봤고, 이 남성이 립스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합니다. 립스키는 당시 영국에서 유대인을 비하하는 데 쓰였던 단어였는데요. 그렇다면 잭 더 리퍼의 살인은 유대인을 겨냥한 표적 범죄였을까요? 하지만 이 질문은 45분 후 발견된 범인의 낙서에서 답을 찾게 됩니다. 그 낙서를 해석해보면 유대인은 어떤 이유라도 비난받지 않을 종족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발견했던 런던의 경찰국장 찰스 워런은 당시 소설 셜록 홈즈로 유명했던 소설가 코난 도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코난 도일은 잭 더 리퍼가 보내온 편지들을 종합해 범인에 대해 추측을 하는데요. 그의 추측에 따르면 편지에 영국식 표현보다 미국식 표현이 더 많은 것으로 보아 범인은 미국인이거나 미국에서 온 사람일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추측에서 멈춰 100년 넘게 사건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2년 강력한 용의자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는 바로 영국의 화가인 월터 시커트였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들이 잭 더 리퍼 피해자들의 발견 당시 모습과 매우 일치하기 때문인데요. 또 2014년에는 또 다른 용의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발사 에런 코즈민스키였습니다. 코즈민스키의 이발소는 화이트 채플에 위치하고 있어 범행 후 바로 도주하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국적이 폴란드계 유대인이라는 점, 1889년 그가 정신착란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잭 더 리퍼의 범행이 멈추었다는 점 등이 그가 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증거 없이 진행되던 수사는 또다시 진척 없이 중단돼버리고 마는데요. 과연 영국 최초의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또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잭 더 리퍼가 누구인지 밝혀지는 그날까지 사건의 그날을 파헤치는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그날의 일기 2의 여섯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이유 없이 수많은 피해자를 남긴 영국 최초 연쇄살인범 잭 더 리퍼.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분노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도 희생자들을 기억하며 끊임없이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알리고 노력하는 것이 최소한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11월 10일 목요일 미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김주원, 엔지니어의 문예인, 그리고 오늘 그날의 일기 2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UBS